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유럽 2국 국장 김선경이 1일 핀란드 국회의원인 베까 하비스토 유럽평화연구소 리사장을 핀란드 국회 청사에서 만나 담화했습니다. 김선경 국장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관련한 공화국의 입장을 통보했으며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키는 데서 선차적 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까 하비스토 리사장은 유럽평화연구소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평화연구소와 조선유럽협회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과 조선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